몽골 거르왕 에르덴의 교원대학의 김종일 학급명령 15돌 경축행사가 21일 몽골에 있는 조선친선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몽골 거르왕 에르덴의 교원대학 학장과 교직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과 몽골에 있는 조선친선문화센터 일꾼들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대학 학장은 대학의 위대한 김종일 용도자의 존함을 모신 학급을 명명한 때로부터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언제나 조선인민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김종일 학급 학생들이 높은 긍지를 안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며 몽골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훌륭한 역군으로 살아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영화 옥류아동병원을 감상했습니다.